뉴스. 서울시에서 2024 서울형 청년인턴 국제캠프 E2 국제협력 분야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 오늘까지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입니다. 1개월의 사정교육 프로그램과 6개월의 인턴십 과정을 진행하며 교육 일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퍼스올 캘리코리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4년 대학생기자단 제2기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며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문화 및 관광, 콘텐츠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활동기간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며 활동 내용은 홍보 콘텐츠 기획, 취재 및 제작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 행복드림 상담센터에서 대학원생 대상 마음챙김 집단 상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상담 일정은 2024년 5월 31일과 6월 7일이며 학생회관 3층 한양 행복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대면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며 한양인 포털 신청란에서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 행복드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군이 올해부터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mm 방사포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파악 및 시험사격 관찰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시험사격에선 방사포탄들의 우월한 파괴력 및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내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무기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11.7원으로 전주보다 1.2원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인 것은 7주 만에 처음입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노모의 발언을 격분해 둔기를 휘두른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인 A씨의 어머니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단 법원은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겠다는 피해자를 향해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이준서,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